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데 근처 식당이 문을 다 닫았어요. 어떻게 하지요? 길 건너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. 거기 가면 김밥이나 라면 같은 것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아, 그럼 거기 가서 먹으면 되겠네요. 지수 씨도 같이 가서 먹읍시다.